마지막과 3월의 시작, 그 경계에 서서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FM 영화음악의 정은임입니다. 3월 1일, 음력으로는 2월 초하루입니다. 그리고 2월 초하루는 우리 민족이 아주 오랫도록 지켜온 머슴의 날입니다. 머슴의 날이요. 씨 뿌리는 계절에 가까워진 만큼 앞으로 일을 많이 하게 될 머슴들을 위로하면서 잔치를 베풀어 주었던 그런 날이죠. 그래서 일자라고 성실한 머슴은 멋있는 황소를 타게 해서 동네 한 바퀴를 돌게 하고 격려해 주는 날, 바로 오늘입니다. 말하자면 옛날에 노동절쯤 되겠지요. 논밭에 뿌려지는 땀방울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새봄 맞을 채비 서둘러야겠습니다. Little darling, it seems 전북 김제 신풍동의 강성수 씨, 서울 동작구 사당삼동의 정진희 씨의 친구분 심혜은 씨, 서울 강서구 화곡사동의 장혜영 씨의 친구분 자영 씨, 서초구 잠원동의 양윤정 씨의 친구분 김지은 씨, 그리고 강남구 청담동 김은령 씨의 친구분 학진 씨와 은령 씨, 또 서울 중랑구 망우일동의 김성현 씨의 친구분 영숙 씨, 여러분들께는 정말 오늘 특별한 날이었겠군요. 자, 이 노래가 귀에 쏙 들어오셨죠? 니나 시몬이 부른 Here Comes the Sun.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서 황규욱 씨가 신청해 주셨는데요. 영화 니나 중에서 그 여주인공 니나의 마음처럼 쓰였던 곡이죠. Here Comes the Sun. 3월 봄을 맞는 저 길목에서 띄워드렸습니다. 노래 제목에는 Sun, 해, 화창한 이 해가 들어있지만 우리에게 그 Sun이 의미하는 것은 희망, 즉 비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오늘 좀 그 기미가 보였죠? 3월에는 비가 왕창왕창 내렸으면 좋겠습니다. FM 영화음악 잠시 후에 계속됩니다. 처음 만났지만 그 남자의 향기라면 유혹받고 싶었다. 신선한 향기 맥스웰 블루팬. 누구야 저 남자? 새로 왔어요. 신선한데? 맥스웰 블루. Boys to men. 지금 그들이 무릎을 꿇고 사랑을 속삭입니다. On bended knee. 세계의 영혼을 사로잡은 빌보드 정상의 노래. On bended knee. Holy Graham. 가끔 책을 빌려가는 미술반 남자 후배가 있거든요. 근데 그 애가 책 표지에다 미니셜 3개와 예쁜 리본을 붙여서 가져왔어요. 너무 귀엽죠? 그래서 제가 제일 아끼는 샤갈 화집을 빌려줬어요. 이번엔 내가 미니셜을 붙여서 말이죠. 미니셜, 마음이 느껴져요. 가슴에 술을 넣는다. 비너스 슈퍼레이시 브라. 살아있는 입체레이스가 가슴을 아름답게. 비너스 슈퍼레이시 브라. 내 여자를 건드리지 마. 남자의 눈물이 마르면 복수가 시작된다. 가차없이 단 한 번에 사랑의 이름으로 너를 처단한다. 세계를 긴장시킨 톰 클랜시의 최신작 복수. 서점에 있습니다. 서서출판 고려원. 왜 웃어? 영어 시험 보는데 막 웃음이 나와. 단어가 안 막히니까. 우선순위 영단어 봤지? 어. 대학 입시 영어는 단어를 중요한 순서로 외워야 하는 거야. 얼마나 시간 절약이야? 똑같이 1시간 공부해도 점수가 다릅니다. 우선순위 영단어, 우선순위 영수거. 중학생용도 인기예요. 도서출판 비전. 피로가 몰려오는 이 시간, 뭐 상큼한 거 없을까? 맞아, 레모나. 피로의 복김이 주근깨, 비타민C 레모나. 상큼해. 자기 전에 레모나 하나? 내일 아침엔 개운할 거야. 경남제약 레모나. 정말 상큼한데? 대관령의 김치맛이 제대로 살아있는 얼큰하고 깨끗한 라면을 맛있게 즐긴다. 7자로 하면 대관령 김치라면, 5자로 하면 대관령 김치, 3자로 하면 맛있다 대관령 김치라면. 받은 젊음의 좌절과 고통, 극한과 도전이 돌출한다. 과학원 아이들. 사랑을 반납하고 청춘을 저당 잡힌 천재들의 광결인 도전작. 한국판 공부벌레들의 이야기. 과학원 아이들. 도서출판 김영서. 부붕, 부붕. 생활 속에 새로운 즐거움이 있다. 심지어는 액센트. 달리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속이 넓은 액센트. 편안하게 타는 즐거움도 있어요. 액센트로 즐거움을 주세요. 좋은 차, 액센트. FM 영화음악 함께하고 계십니다. 진주여고의 맹계선양. 맹계선양이 아주아주 좋아하시는 배우뿐만 아니라 요즘에 젊은 여성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배우죠. 브래드 핏의 영화, 곧 개봉될 영화입니다. Legend of the Fall 중에서 한 곡 띄워드리겠습니다. 가을의 전설, The Legends of the Fall입니다. 성동구 하왕이동의 박형이 양, 조용한 밤에 어울리는 곡이었습니까? 제임스 하나의 음악으로 들으신 The Legends of the Fall, 가을의 전설의 주제곡이었습니다. 오늘 Three Thumbs Up Movie는 바로 이 브래드 핏이 주연한 또 한 편의 영화입니다. 소문은 무성했지만 우리가 볼 수 없었던 영화. 아니 내용상 절대로 수입이 불가능한 영화인데요. 바로 브래드 핏의 진면목을 볼 수 있는 캘리포니아입니다. 이 캘리포니아, 그 미국에 있는 이 지명, 캘리포니아의 영어 스펠링은 원래 C자로 시작되죠. 그런데 이 영화 캘리포니아의 첫 글자는 C자가 아니라 K입니다. 자, 이 K, 왜 K냐면 살인한다라는 뜻의 킬에서 따온 것이라고 합니다. 말하자면 이 영화 제목 캘리포니아, K-A-L-I-F-O-R-N-I-A, 이 캘리포니아는 살인의 캘리포니아 뭐 이런 의미인데요. 영화 내용을 미뤄봐서 캘리포니아로 가는 길에 살인을 한다. 이 정도로 해석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제 대충 이 영화가 어떤 영화인지 짐작하셨을 겁니다.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그 브래드 핏이 여기서는 아주 흉악한 살인마 얼리로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냥 흉악한 것이 아니라 살인을 통해서 인생의 환희를 느끼는 일종의 사이코입니다. 그리고 그의 상대 역인 아델 역은 줄리엣 루이스가 맡고 있는데요. 이 영화를 촬영할 때만 하더라도 브래드 핏과 줄리엣 루이스는 실제 연인 사이였죠. 하지만 지금은 헤어진 상태입니다. 자, 그리고 이 영화를 연출한 사람은 도미닉 세나라는 신인 감독입니다. 그는 이 캘리포니아 덕분에 비평가들로부터 상당히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지금 그 펄픽션의 퀸틴 타란티노, 또 엘 마리아치의 로베르토 로드리게스 감독들과 함께 단편 옴니버스 영화를 촬영 중입니다. 자, 브래드 핏의 광기가 폭발하는 작품, 영화 캘리포니아, 잠시 후에 줄거리 소개해드리죠. 영화에 삽입된 When You Come Back, Driving and Crying이 부릅니다. sound like over the phone. It's real polite. You keep calling me sir. 신문 칼럼을 쓰고 있는 저널리스트 브라이언. 그는 무엇인가 색다른 소재를 찾습니다. 그러다가 그는 더 이상 단편적인 칼럼이 아닌 자신만의 책을 쓰기로 결심합니다. 그런데 그가 쓸 책이 어떤 내용의 책이냐 하면 과거 악명 높았던 살인마들, 그들의 성장 과정과 범죄 심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브라이언은 이를 위해서 우선 현장 답사를 계획합니다. 살인마들이 살인을 저질렀던 그 현장을 답사하는 거죠. 그리고 자료 사진을 찍기 위해서 그의 여자친구이자 사진작가인 캐리도 따라 나섭니다. 그런데 동부로부터 서부 캘리포니아까지의 자동차 여행에는 많은 경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둘은 함께 여행할 동반자를 모집하지요. Early? Mr. Kessler? Hi, I'm Brian Kessler. Yeah. Nice to meet you. Yeah. You must be Adele. Yeah. Uh-huh, that's Adele. Nice to meet you. 얼리와 에델. 좀 지저분해 보이는 이 커플이 동반자로 선택됩니다. 캐리는 이들을 좀 못마땅하게 여깁니다. 하지만 브라이언이 캐리를 설득해서 결국 네 사람은 살인 현장 답사라는 이상한 여행길에 오릅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캐리가 염려했던 대로 얼리는 흉악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여행 직전에도 일을 저질렀는데요. 자신이 새들었던 집의 주인을 살해한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잔인한 얼리와는 달리 웨이트리스 출신인 그의 여자친구 에델은 전응하기는 하지만 심성은 순박한 소녀입니다. 이렇게 어울리지 않는 두 커플의 이상한 여행은 시간이 갈수록 미궁 속으로 빠져듭니다. But I knew if I was going to be a good writer, I'd have to ignore the clichés. 영화 속에 삽입된 쉐를 크로우의 노래입니다. No one said it would be easy. But I think we're here to stay. I can't imagine it any other way. No one said it would be easy. But no one said it'd be this hard. No one said it would be easy. No one thought we'd come this far. But sometimes I wonder who this picture is. When he looks at me, when he looks at me and smiles. No one said it would be easy. But no one said it'd be this hard. You gotta hold it soft, like the pecker. Okay? Brian, Kerry, 얼리, 에델. 이 네 사람은 살인 현장을 하나씩 찾아다니면서 계속 여행합니다. You wanna learn some? No. Hank, okay, loosen up. Loosen your elbow. Breathe, you gotta breathe, bud. Hold it. Shoot. Woo! Hey, Kerry! 그런데 브라이언이 자신과는 달리 거칠면서도 굳세 보이는 얼리에게 차츰 우정과도 비슷한 그런 호감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로부터 총 쏘는 법도 배우고 또 살인 심리에 관해서 의견을 나누기도 하죠.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쉬고 있던 얼리의 살인 본능이 서서히 되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아울러 브라이언의 여자친구인 캐리에게 음흉한 눈길을 보내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얼리는 브라이언과 캐리 몰래 살인을 저지르고 다닙니다. 이렇게 몰래 이루어지던 살인이 급기야는 노골적으로 발전하게 되고요. 얼리는 한 슈퍼마켓의 점원을 살해하고 브라이언과 캐리를 인질로 삼습니다. 또 그런 와중에 가정집에 침입해서 이유 없이 주인 할아버지를 살해합니다. 애들이 이런 얼리의 관계에 놀라서 그 집의 할머니를 몰래 풀어주자 애들마저 살해합니다. 그리고는 스스로 광기를 주체할 수가 없어서 해리를 끌고 도망가죠. 하지만 브라이언이 부상당한 채 뒤따라와서 격투 끝에 얼리를 사살하고 광란의 살인극은 끝납니다. 그로부터 1년 후 브라이언은 캘리포니아의 해변 저택에 앉아서 살인에 관한 자신의 저서를 완성합니다. 물론 그의 곁에는 사진전을 준비 중인 캐리가 함께 있죠. But I also learned that there is a difference between us and them. It's the feeling of remorse. 끔찍한 영화였죠. 오늘 Three Thumbs Up Movie로 보내드린 캘리포니아 중에서 마지막으로 캘리포니아의 테마 띄워드렸습니다. 자, 분위기를 바꿔보죠. 하이틴의 윤혜수 씨, 친척 동생 성현 씨와 함께 들어주십시오. 참, 서울 발산동의 정소영 씨도요. 지훈 엄마, 은영 언니와 대전에 있는 동생 지영이, 진수 씨 모두 함께 들어주십시오. 로버트 알트만 감독의 신작 Bret the Fog Day 중에서 이니 카모즈의 노래입니다. Here comes the hot stepper. that's a number. Girl, I still love you like that. Girl, I I'm the 90s Jack, that's it, understand? I'm the daddy of the Mac, daddy is electing God, made me. Ain't no homie gon' play me, top celebrity man. I'm the lyrical gangster. Excuse me, Mr. Officer. Still love you like that. No, no, we don't die, yes, we multiply. Anyone test will hear the fat lady sing. Act like you know, G go. I know what Bo don't know. Touch them up and go. Uh-oh, cha-cha-ching-ching. Here come the hot stepper. I'm the lyrical gangster. Big up the crew in the area. Still heavy like that. I'm the lyrical gangster. Big up all crew bow ya. Still love you like that. Here come the hot stepper. I'm the lyrical danger. Big up the crew in the area. Still love you like that. Here come the hot stepper. I'm the lyrical gangster. I'm a lemon, I'm a danger. Still love you like that. 경기도 파주 조리면의 이희영, 소숙현, 선영, 윤희 친구들 잘 들으셨습니까? 베타복데이 중에서 Here Comes the Hot Stepper, 이니카무제의 노래였습니다. 자, 격주로 나오시는 영화평론가, 영화감독이자 영화평론가이신 박찬욱 감독 오늘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얘기 준비해 오셨어요? 예, 제가 여기 나오면서 많이 듣는 얘기가 왜 이렇게 항상 외국 영화만 소개를 하느냐 그런 네. 얘기를 들어가지고 이번에는 저도 뭐 그러려고 일부러 그런 건 아니었는데 네.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한국 영화 감독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영화들은 임권택 감독이 유명해지기 전 네. 네, 뭐 우상의 눈물이라든가 짝코 뭐 이런 영화들이고요. 또 이두용 감독의 전성기가 있었는데 해결사라든가 뭐 최후의 증인이라든가 그런 잘 알려지지 않은 영화들이 있어요. 네. 그리고 뭐니 뭐니 해도 제가 가장 존경하는 작가는 김기영 감독입니다. 요즘에 지금 이 방송을 들으시는 젊은 관객들은 김기영 감독이라는 이름이 좀 귀에 서실 텐데요. 솔직히 저도 그렇습니다. 김기영 감독의 작품들이 어떤 것이 있죠? 제일 유명한 건 국제적으로 조금 알려졌었던 게 고려장이라는 영화가 있었는데요. 네. 오그리 고헤이 감독이 깐느에서 그랑프리를 받았던 영화가 오그리 고헤이가 아니라 이마무라 쇼헤이 감독이요. 네. 깐느에서 그랑프리 받았던 영화가 이 고려장을 표절했다는 얘기가 들렸을 정도로 뛰어났던 영화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나머지 주요 작품들에서는 제가 차차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요. 네. 김기영 감독이라고 하면 제가 제 머리에 제일 먼저 떠오르는 그 일화들이 있는데 처음으로 떠오르는 거는 그 충무로 지하철역에 보면은 왜 그 대종상 뭐 수상자들 사진이 붙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그 영화 옛날 영화 장면들도 이렇게 붙어 있는데 네. 10대 반항이라고 해서 박노식 씨의 젊은 시절이 네. 붙어 있는 게 있어요. 네. 저는 그걸 볼 적마다 그 한 화면의 그 미장센이 참 기가 막히다 하는 생각을 늘 볼 적마다 감탄을 하곤 하는데요. 네. 그게 제일 먼저 떠오르는 생각이고 또한 제가 충무로의 막내 연출부 막내로 들어왔을 때 이장호 감독님 사무실에서 일한 적이 있었는데 네. 그때 웬 그 초라하게 생긴 할아버지 한 분이 들어오시는데 이장호 감독님이 벌떡 일어나더니 막 달려나가서 90도로 절을 하면서 네. 아이고 감독님 오셨습니까?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누군가 했더니 저게 이제 김기영 감독님이다 예.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한번 감탄한 적이 있었고 또 하나는 이 김기영 감독하고 그 동명이인 감독이 한 명 있어요. 젊은 감독이요. 근데 그 양반이 만든 영화 포스터에 노장 김기영 감독하고 그 혼동이 생길까 봐 그랬는지 네. 그 감독 이름 위에다 조그맣게 설명하는 말을 붙였는데 그게 뭐냐면은 제정신인 김기영 감독 뭐 이런 식으로 붙였더라고요. 그러니까 예. 그 노인네 김기영 감독님은 좀 약간 제정신이 좀, 예. 아니다 이런 뜻인가요? 뭐 그렇게 그런 인식이 아주 널리 퍼져 있다는 뜻이었죠. 왜 그런 얘기가 나왔을까요? 아, 이 양반 약간 충무로 역사에서 가장 괴짜로 소문나 있고 네. 영화를 막상 보면은 예? 도저히 한국 영화라고 볼 수 없을 정도로 한국 영화의 전통에서 벗어나 있는 기괴한 세계를 다루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요? 이 감독의 영화 세계를 좀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네. 우선 그 스페인의 루이스 부뉴엘의 생각이 가장 먼저 떠오르거든요. 네. 루이스 부뉴엘의 그 초현실주의적인 세계라든가 또 프로이트주의의 그 경도. 김기영 감독 자신이 프로이트의 그 세계관은 아직도 유효하다고 70이 넘은 지금도 얘기를 하고 있을 정도고요. 네. 그리고 그 도저한 염세주의. 예. 한국 영화에서 정말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이 세상에 대해서 아주 비극적인 그런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탈리아의 빠졸리니 감독을 연상시킬 정도의 그 과다한 성 묘사와 폭력 장면들. 예. 그리고 일본 영화의 영향을 받은 그 잔혹 취미. 그리고 개인적으로 마르크스를 존경한다고 하는 예. 그래서 그 좀 이 부조화 세계에 대해서 네. 비판적인 시선 이런 것이 아주 이 감독의 영화 세계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그동안 이 감독의 이름이 귀에 설었던 것도 뭐 예. 놀랄 일은 아니네요. 우리나라 영화 환경에서 거의 영화들이 상영되기 불가능한 그런 상황 아닌가요? 옛날에는 그 좀 주류에 속했던 감독인데 네. 어느샌가 이제 완전히 비주류로 밀려나면서 네. 우리 뇌리에서 사라지게 됐죠. 22년생이니까 뭐 70이 이제 넘으셨고요. 네. 서울대학 의과대학을 나오셨어요. 의학을 공부하셨어요? 예. 그래서 대학극으로 이제 시작을 했고 네. 다큐멘터리를 거쳐서 이제 상업영화를 해서 최근에 연극으로 다시 돌아온 그런 경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스스로 각본을 쓰는 지적인 감독이고 제가 말씀드린 대표작 이외에도 동승이라든가 이어도 또 장미 씨의 그 벙어리 연기가 아주 인상적이었던 늠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네. 뭐 얼마나 기인인지에 대해서는 그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충무로에서 영화를 오래 해온 모든 스태프들이 이 김기영 감독에 대해서는 한 가지 정도씩의 그 에피소드는 다 갖고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콘티를 짜오긴 짜오는데 남한테는 절대로 안 보여주고 조그만 종이 쪼가리에 적어서 혼자만 본다든가. 네. 또 세트 촬영을 할 때 그 트랙을 어느 정도 이상 길이를 깔아야 되는데 세트장이 좁아서 그게 안 된다고 하니까 벽을 허무르라고 해서 네. 그 레일을 깔기 위해서 세트장 벽, 콘크리트 벽에 구멍을 뚫고 촬영을 했다는 얘기도 있고 그렇게 카리스마적인 면을 가진 분이었죠. 네. 또 스타를 발굴하는 데 특출한 재능을 가졌었기 때문에 김지미 씨나 안성기 씨 등이 다 이분 영화에서 데뷔를 했습니다. 예. 아마 근데 이 양반의 경력에서 가장 특이한 것은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을 리메이크의 경력인데요. 같은 스토리를 가지고 이 양반은 자신이 영화를 세 편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60년에 네. 처음으로 발표됐던 흑백 하녀가 있었는데 예. 안성기 씨가 이제 꼬마 아역 데뷔했던 영화죠. 예. 그 영화를 71년에 환녀라는 제목으로 바꿔서 환녀요. 예, 예. 리메이크했고 82년에 그러니까 10년 단위 거의 10년 단위죠. 환녀 82로 다시 만들었습니다. 그 영화들이 어떤 차이점이 있었나요? 그 영화 물론 이제 흑백과 칼라의 뭐 이런 진행이 예. 있었지만 영화들이 갈수록 세련되어 갔다는 점이 들 수 있지만 기본적인 스토리와 그 세계관에서는 별 차이가 없이 거의 비슷한 영화들이에요. 네. 또 하나는 이 하녀와 환녀 시리즈 말고 충녀라는 영화도 있었는데 네. 충녀는 나중에 80년대 육식동물로 또 리메이크 됩니다. 참 이상한 경력이죠. 네. 자기가 많은 시나리오를 썼는데도 불구하고 너무나 마음에 드는 이야기라서 계속해서 만들었다는 거죠. 네. 이 하녀와 그 환녀 시리즈에서 계속 변주되는 스토리라는 것은 시골에서 무작정 상경한 한 처녀가 서울의 대중가요 작곡가의 집에 식모로 들어가게 되고 거기서 이 부부와 삼각관계가 이루어집니다. 네.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죽이려고 하군 그런 심리 드라마가 펼쳐지고 결국에는 그 주인 남자와 식모가 동반 자살을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렇게 해서 끝나는 아주 비극적이고 그 기괴한 스토리죠. 여기를 보면은 항상 이 김경 감독의 작품에 등장하는 인물 관계들은 남자는 우유부단하고 항상 여자들의 휘어잡혀서 어찌할 바를 몰라하는 그런 사람으로 등장하고 그다음에 나이 많은 그 부르주아 또는 중산층의 여자는 가정을 지키려는데 모든 힘을 바쳐서 다른 데는 다른 일은 안중에도 없고 네. 도덕적으로 좀 불감증에 빠진 그런 가정 이기주의에 빠진 여자로 등장합니다. 그리고 시골에서 올라온 하류 계급의 처녀는 동물적이고 본능적인 그런 세계에 사로잡혀 있죠. 그래서 이 서로 다른 세 명의 남녀가 얽혀서 살인과 성과 이런 음모의 드라마가 펼쳐집니다. 이런 김기영 감독의 세계관을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는 것이 환녀의 첫 에피소드로 등장하는 상경하기 전에 이 소녀의 이야기인데요. 네. 시골에서 어떤 남자들한테 성폭행을 당하는 장면이 있고 그리고 나서는 그 바로 후에 그 소녀가 범인을 살인을 합니다. 그리고 네. 나서 바로 간질과 비슷한 발작을 일으키죠. 이렇게 엽기적인 장면들이 연달아 붙어 있으면서 이 감독의 관심사가 잘 드러나게 되는 거죠. 즉 그 성의 문제와 폭력의 문제 그리고 정신질환의 문제 네. 바로 분유엘이 그렇게 탐닉했던 바로 그런 세계죠. 이 감독의 영화에 보면 항상 부르주아 내지는 중산층들이 비판의 대상으로 등장하고 그다음에 하층 계급의 사람들도 선하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한때 선했고 다만 중산층 때문에 타락한 것으로 묘사되고 있죠. 예. 그래서 계급 간의 갈등 그리고 제가 보기에 이 감독의 영화는 페미니스트들이 분석을 할 만한 좋은 재료인 것 같은데 항상 우유부단한 남자들을 여자들이 휘어잡고 좌지우지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런 성의 문제들이 아주 그 비관적인 세계관으로 펼쳐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감독의 스타일을 좀 볼 것 같으면은 가장 두드러지는 특징이 오프비트하다는 그 영어 표현이 있는데요. 즉, 네. 그러니까 박자에서 엇나간다는 네. 뜻이죠. 그래서 이 대목에서는 이렇게 가는 것이 정석인데 그걸 벗어나면서 웃기는 그런 유머들이 있어요. 이런 공포스러운 상황인데도 네. 네. 웃기려고 하는 거죠. 예를 들면 환녀의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처음 주인 남자가 식모를 범하고 나서 네. 바깥에서 한번 만나는 장면이 있는데 이때 이 식모가 주인 남자한테 느닷없이 여보 이렇게 불러요. 네. 그러면 이 남자는 아주 어이가 없어가지고 이걸 어떻게 하나 막 그 갈팡질팡하면서 자꾸 여자가 그렇게 나오니까 이렇게 한 대 쥐어박아요. 그러면서 네. 그 시켜놨던 사이다가 이렇게 엎질러지거든요. 네. 그러면 이 식모는 또 걸레로 그 테이블을 훔쳐가지고 네. 그 훔친 걸레를 남자의 컵에다 대고 짭니다. 그리고 사이다니까 네. 아깝다 이거죠. 네. 그걸 마시라는 거죠. 네. 그러면은 이 남자는 어이가 없어서 어떻게 해야 할 바를 모르고 그러면은 이 식모는 첩이라도 좋으니까 나를 네. 데리고 살아달라. 네. 그럼 남자는 화를 내고 나가고 여자는 시켜놨던 닭고기를 으적으적 씹어먹죠. 근데 재밌는 것은 이 남자의 집안이 양계장을 경영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닭을 그 남자와 동일시하면서 분노를 예, 표출하는 거군요. 그렇죠. 네. 이런 아주 이상한 장면들이 네. 보통 영화에서 볼 수 없는 그런 분위기로 묘사되고 있어요. 특히 대사가 아주 재밌는데 이 감독의 대사는 거의 다 문어체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나라 어느 영화나 그렇듯이 자연스러운 대사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책 읽듯이 나는 뭐 어땠다 하는 이렇게 어땠다 이런 식으로 끝나는 그런 대사를 통해서 그 감정이입보다는 소외 효과를 노리려고 하는 모습을 볼 수 예. 있고 그리고 뭐니 뭐니 해도 가장 큰 특징은 실내 세트 촬영과 거기서의 조명입니다. 아마 요즘에 뭐 이명세 감독이나 이현승 감독처럼 스타일리스트들이 많이 나오고 있지만 한국 영화 역사에서 그 최고의 형식주의자가 아닌가 싶을 정도로 세트 운영에 대해서 대가적인 풍모를 보이고 있죠. 지금도 정일성 촬영기사는 김기영 감독이야말로 한국 최고의 연출력이다라고 서슴지 않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우리가 이 김기영 감독의 영화 한여 같은 경우는 예전 새해에 한국 영화 12편 중에서도 한번 여러분들과 얘기를 했었는데 그래도 그 밖의 영화들은 거의 볼 기회가 없잖아요. 어떻게 영화들을 볼 수가 있죠? 환여와 환여 82가 이제 한국의 느미도 네. 나와 있죠. 네. 비디오로 나와 예, 나와 있어요. 아. 그리고 이어도도 아주 어렵게 찾을 수 있고요. 네. 제가 근데 다만 가장 아쉬워하는 것은 네. 81년 들어서 반금년이라는 영화를 제작 감독을 했는데 네. 이것은 그 정말 세트 촬영의 극치를 보여주는 대단히 그 장대한 실내 세트를 만들어서 그리고 의상과 소품을 직접 제작해가면서 그리고 중국의 그 과거 얘기를 통해서 성정치학의 새로운 경지를 개척하려고 했던 그 야심적인 작품이었어요. 저도 그것을 극장에서 봤지만 그것이 당시 집권했던 신군부에 의해서 사회 정화 차원으로 네. 그 퇴폐 감독으로 낙인 찍히고 영화가 난도질이 당한 채 개봉됐었던 영화입니다. 저는 그 영화를 보면서 거의 그 졸도를 할 정도로 경탄했었는데 네. 바로 이런 영화가 디렉터스 컷으로 뭐 LD라든가 비디오로 복원이 된다면 또 한국 영화의 한 경지가 또 선보일 수 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을 갖고 있습니다. 김기영 감독께서 지금은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시나요? 지금도 영화 작업을 계속하시나요? 그러니까 방금년 이후에 80년대 네. 세 편의 비무비를 제작하는데 네. 자유처녀, 바보사냥, 육식동물 이 세 편은 시나리오를 집필하기 시작해서 영화 프린트를 뽑는 데까지 단 한 달 동안 작업을 했던 영화들입니다. 네. 그야말로 비무비죠. 이 영화들은 아주 조악한 완성도에도 불구하고 제가 보기에는 또 새로운 세계관을 담고 있어서 주목할 만한 영화인 것 같고 그 외에 계속해서 시나리오를 집필하고 있기 때문에 서랍에 시나리오가 가득하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네. 저는 이 양반의 그러니까 영화화되지 않는 시나리오를 몇 편을 읽었는데 네.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세계를 보여주고 있더군요. 네. 예를 들면 수중 세계에서의 그 삼각관계 멜로드라마라든가 또 화성 식민지를 정복하는 여성 혹성의 얘기라든가 네. 뭐 뱀장어들이 인간을 공격하는 이야기라든가 뭐 아주 기기묘한 작품들이 참 많고 요즘에 있습니다. 우리 젊은 감독들이 좀 뭐랄까요? 좀 소재가 좀 가볍고 좀 코미디 쪽으로만 이렇게 가는 경향이 조금 있는 것 같은데 예. 이렇게. 그래서 제가 이런 네. 감독 일부러 소개를 한 거고요. 자, 그 서랍 속에 감춰져 있는 잠자고 있는 시나리오들이 언젠가는 밖으로 다 빠져나왔으면 좋겠네요. 예, 존 포드 감독이나 존 휴스턴 감독처럼 그 늙어서 아주 할아버지가 돼서 돌아가실 때까지 계속 현역으로 작품을 했던 그런 대가들처럼 김기영 감독한테도 또 다른 기회가 주어지기를 한번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까마득한 후배이신 박찬욱 감독이 존경하는 김기영 감독님의 영화 세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자, 오늘 마지막 곡은 어떤 곡을 들어볼까요? 레옹, 최근에 개봉한 이 레옹에 삽입된 음악들을 많이 신청해 주시는데요. 영화로 보면 이 노래는 전혀 삽입되어 있지 않습니다. 원래 레옹의 주제가로 에릭 세라가 만들었고 노래를 불렀는데 오리지널 사운드트랙에도 빠져 있고 또 영화 속에는 들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여러분께 띄워드리죠. 에릭 세라가 부르는 Hey Little Angel 들으면서 오늘 인사드리겠습니다. 과천의 부림동에 정선영 씨 함께해 주십시오. 안녕히 계세요. What's your name, Angel? Matilda. I've got no place to go. Leon. I've got no place to go. Leon. I've got no place to go. What you need.